믿을 수가 없어. Why 떨리는 너의 목소리. Don't try to say it. 변명 따윈 듣기 싫어. 항상 넌 우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. 그러는 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. 가슴이 말하잖아. 무슨 말이 더 필요해. Hey. 그래 난 미쳤다 미쳤다 너희에게. 난 미쳤다 미쳤다 아무리 빠져 I'm so crazy for you.